HUBS. Good day, Olympus. Good day, Olympus.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거예요.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이라니 믿겨지시나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던 올림푸스에도 어느덧 초여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흩날리는 바람에 초여름의 내음이 솔솔 풍기기 시작했거든요. 초여름의 향기와 우리 곁에 불쑥 찾아온 5월. 5월에는 인간 세계에 특별한 기념일이 참 많죠. 게다가 내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들의 세계에서 악동으로 이름난 녀석 하나 소개해볼까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꾀가 많기로 유명하니 한눈 팔지 말고 꼭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림푸스에서 이름난 악동 만나러 가볼까요? 파블로의 와치코리코. 올림푸스 그 8번째 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으로 떠돌이들의 수호신이자 전령의 남신인데요. 뛰어난 정복군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청년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많은 신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청년이 대체 어떻게 올림푸스의 익살스러운 어린아이로 불리는 걸까요? 바로 헤르메스가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이 사기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굴에 살던 마이아라는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헤르메스는 어머니 마이아의 뱃속에서 나온 바로 그날부터 엄청난 재능을 뽐내기로 유명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우스는 엄청나게 흡족해했다고 전해져요. 제우스는 슬기로운 지혜와 익사를 가진 아이를 원했거든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이라기도 하듯 헤르메스는 태어나자마자 요람에서 빠져나와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고는 눈앞에 보이던 거북이를 잡아 등딱지를 떼어낸 다음 양까지 잡아서 양의 내장을 7가닥으로 펴서 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하프라는 악기의 원형이 되는 리라를 탄생시켰죠. 아무리 제우스의 아들이라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정도의 재능이라니 믿기시나요?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뒷목 잡고 쓰러질 일화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DIY한 리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헤르메스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노래했어요. 자기 아빠가 제우스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자랑을 한 거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또 어떤 재밌는 일을 할지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다고 하네요. 아니 대체 또 어떤 기발한 짓을 저지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릴게요. 리조의 주스. 올림푸스의 악동 헤르메스. 그가 리라를 연주하며 계획했던 계략은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노래를 마치자마자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올림푸스 산길색의 피에리아로 발길을 재촉했어요. 헤르메스가 피에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한밤중이라 도둑질을 하기에 최적의 시간이었는데요. 깜깜한 산중에는 헤르메스의 이복형인 아폴론의 넓은 외양간과 목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헤르메스는 어둠을 틈타 소떼를 훔쳐 달아났어요. 놀랍게도 무려 50마리나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두 마리를 죽여 올림푸스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소를 다른 외양간에 숨겨두었어요. 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요리하려면 불이 필요했는데 헤르메스가 절묘한 솜씨로 불씨를 만들어냈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나무를 마찰시켜서 불을 피우는 법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영리한 인물인지 제법 감이 오죠.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숨겨진 진실을 꿰뚫는 능력을 가진 아폴로는 헤르메스가 소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헤르메스를 찾아갑니다. 뻔뻔한 헤르메스는 자신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갓난쟁이라 엄마 품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폴론이 이복 동생 헤르메스를 올림푸스 궁전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제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뻔뻔한 헤르메스는 제우스 앞에서도 자신은 거짓말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요. 제우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언제나 신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법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제우스의 반응 살피러 가보자고요. 엘엘 쿨제이의 I'm Back. muscle bound man and put his face in the sand. Not the last mafioso, I'm a MC cop. Make it say go LL and do the WAP. If you think you cannot ride me, yeah boy I bet. Cause I ain't met a motherfucker who can do that yet. Trendsetter, I'm better, my rhymes are good. I got a gold nameplate that says I wish you would. And when battle begin then I gotta join in. And before my rhyme is over, you know I'ma win. Cool J has a rhyme, so you better make way. Ask anybody in the crowd, they say the kid don't play. Sport competition, that's my hobby and job. I don't wear disguise because I'm dull over mine. Got a pinpoint rap that makes you feel trapped. So many girls on my jock, I think my phone is tapped. I'm bad. Cool J. Soldier at war, making sure you don't try to battle me no more. Got concrete rhymes, been rapping for 10 years. And even when I'm bragging, I'm being sincere. MCs can't win, I make them rust like tin. They call me Jaws, my hat is like a shark's fin. Because I'm bad as can be, got my voice on wax. Some brothers think he's making records, now he must have relaxed. I couldn't, I shouldn't, and it'll stay that way. The best rapper you've heard is LL Cool J. Kamikaze,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Used to rock in my basement, now I'm number one. Ain't get out on time, never standing on line. You wanna try me? First you better learn how to rhyme. I'm the pinnacle, that means I reign supreme. And I'm notorious, I'll crush you like a jelly bean. I'm bad. Test Vic was last spotted with three other members of this group. A Bobcat, a E-Love, a Country. 지금의 우리 눈에는 너무나 요상한 제우스. 역시 그의 취향은 꽤나 특이했나 봅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를 훔친 것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영리하고 교활하게 소를 훔친 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흡족해했어요. 게다가 천연덕스럽게 자신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고는 헤르메스가 정말 깜찍하다고 생각했죠. 인간 세상의 도덕과 윤리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우스입니다. 역시 상식을 벗어나야 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도 최고신이라는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었던 건지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소를 되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여기에 더해 자신이 만든 리라를 아폴론에게 바쳤답니다. 아폴론은 어린아이가 직접 불을 피워 소를 요리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헤르메스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목축업을 맡겼어요. 그렇게 헤르메스는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고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찔려 밤새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는 성격인데요. 제가 헤르메스였다면 절대 도둑질도 거짓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천재성과 영특함을 이용해서 리라 불씨처럼 유용한 것들 이것저것 만들어서 인간계와 올림푸스 신들에게 신임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헤르메스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I know you're working, I know you want it back. Emotional Oranges의 Not Worth It. Envy what they have, I wish you know. It's not worth it, babe. Not worth it. I could tell your lies. You know that I got you. You don't need to rush. You don't need to rush. No, I know it's too much. Just hold on, I got you. We won't fuck this up. You know what I'ma do when I get back home. Girl, I need need that. It'll be worth the wait. Yeah. You've been there when it's crazy. Keep my toes on the ground through the ups and downs. Never letting go of my baby. That's my day one till my days is done. This time it's on. Take my past life and wipe it off. I'ma make you my wife and all. Cause you know I got you, babe. Got you, babe. I know it's hard on you to play this game. Don't let them fuck with you. Money comes and goes. It won't ever be enough. It's not worth it, babe.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뎀미신. 헤르메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입니다. 이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 덕분에 그는 지옥과 천상을 넘나들고 신들의 세계와 인간계를 넘나들 수 있었는데요.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행성의 이름 중 이런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전 주기가 가장 짧은 수성입니다.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하죠. 헤르메스의 또 다른 이름인 메르쿠리우스에서 유래한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상온에서 가장 빨리 액차로 변하는 금속인 수은도 머큐리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과 액체와 고체 사이의 존재인 수은, 머큐리에는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전령인 헤르메스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퀸의 프론트맨인 프레디 머큐리 역시 헤르메스의 성향을 반영해 이름 지은 수성에서 영감을 받아 My Fairy King이라는 곡의 가사를 쓰고 자신의 성을 머큐리로 직접 개명하기도 했죠. 마냥 철없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헤르메스였지만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영특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고 있답니다.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usts the dust. Ow! Another one busts the dust. Hey, hey! Another one busts the dust. Hey! 얼척 없는 장난들. 사실 우리 눈에는 비도덕적이고 그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메스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닌 헤르메스의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본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미 정해진 규율과 사회적 약속을 내재화한 우리와는 달리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에 그 속에서 재기발랄함과 번뜩이는 창의성을 발견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진 않나요? 사실 누구나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자고요. 어린이날인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규칙이나 기준 따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짜릿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잠시 잊고 있던 낙천적이고 발랄한 오래전 내 모습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의 신화는 때묻지 않은 반짝임을 가진 떠돌이들의 정령, 헤르메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 머큐리를 응원하는 PD 권유나,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고요. 모두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안녕! HUBS